선 지수도 없는 주막에 구진 뒤 창을 치는 그 밤에 절 꾸려 농수퍼들 쓸어안고 입사를 깨물며 가지마오 가지마오 울던 사람아 아즈카리 초롱 밑에 마주 앉아서 댕기를 매만지던 그 밤이 그리꾸려 귀민 머리 풀어놓고 떠나간 사람아 본지 없는 구주막을 어디 찾느냐